숨기게 오늘은 모른 척 해줘. 혹시 내가 울어도 친구여 그렇게 보지 마. 맘껏 취하고 싶어.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자. 오늘이 지나면 잊을게. 너의 말처럼 잘 지낼게. 가끔 들리는 안부에 모진 마음 될 수 있길. 어떤 아픔도 견딜 수 있게. 뜨겁게 뜨겁게.